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창건 68돌세 즈음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더모투 하드슨 영국 선군정치연구협회 위원장이 11일 반제민족민주조선 평양 지부를 방문했습니다. 조일민 대표와 지부 성원들이 선임들과 담화를 했습니다. 담화에서는 자기 조직들의 활동 정형을 통보하고 앞으로 연대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문제들을 토의했습니다.